남조선에서 괴뢰당국의 반노동정책에 항거하는 노동계의 총파업투쟁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27일 공공운수로조에 이어 28일 금속로조, 보건의료로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투쟁에 18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만 6천 명의 참가하에 총파업 총력투쟁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9월 27일 서울의 괴뢰정부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폐당의 성관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했습니다.